오늘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 우리 특별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두 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 보면 생명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잠언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아 내 말들을 경청하여라. 내 말들에 내 귀를 기울이고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들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경청하려면 여러분 좀 힘이 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열심히 보게 되면 비로소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속에서 말씀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여러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을 위해서 첫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귀를 기울이래요.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귀를 기울이려면 눈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야 돼요. 그럼 우리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선 고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마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를 키우는 아빠는 아닙니다. 어머니 경우에요. 어머니들이 그 아이가 눈에서 벗어나게 되면 늘 가 있잖아요. 마치 레이더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모임을 만나면 아이 보는 것이 화두예요. 이제 왜냐하면 직장에서 그만뒀지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보는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도 한 시간을 못 본대요. 할아버지는 몇 분일까요? 20분을 못 본대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 모이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왜 안 들어오냐고. 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처럼 말씀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보고 싶어서 미치도록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얘기가 그거예요. 손주를 보면 그냥 할머니가 핥고 막 난리 피는데 한 시간 되면 가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22절에 이는 그 말씀들이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책일 뿐이에요. 이거 책이에요. 이 말을 읽으면 그 말씀이 비로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을 잘 보시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헛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견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한 구절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나의 복음이다 라는 수준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간은 좀 힘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랬는데 내가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납작해졌습니다. 누워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스갯소리고 제가 재벌집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재벌 그 밑에 사람부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참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사회를 가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더군요. 여러분 요새 신문 보니까 감옥의 이야기의 드라마가 그것도 인기가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감옥을 다녔잖아요. 내가 그 안에 갇힌 것은 없고 그거 보면 재소자들 사회에도 명예가 문제예요. 여러분 재소자 예배를 드려보면요, 우리 드리는 예배는 제게 안 돼요. 한겨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벗겨놓고 예배를 드려도 그분들이 감결일 정도로 열정적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 가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돈 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또 명예 때문에 또 문제지만 가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핵심을 놓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해 아래 사는 것이 다 헛된 일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더란 거죠. 그러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손짓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입니다. 그래야 온몸을 위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셨죠? 자, 세 번째 넘어가면 23절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뭔가 하면 이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가 밖에 나갈 때는 그냥 전바차림도 하니까 휴대폰을 넣을 데가 없잖아요. 난 안경 하나 들고 다녀야죠. 이거 쓰고 하나 주머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넣을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여기다 넣었어요. 잠바주머니에. 그랬더니 건강을 따지는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당장 빼래요. 그래서 뺐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장이 여기 있어서 휴대폰과 붙으면 안 된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심장은 왼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대요. 또 그래서 커피숍 아주머니 칼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날 좀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어딥니까? 여기 마음이 어딥니까? 여기입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보다 최고의 마음 그게 뭡니까? 그게 평안이요. 모든 마음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또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는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와요. 그것이 어디죠? 마음이에요. 마음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생각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온통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 20장 23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은 사실 똑같아요.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 8장 말씀 보면 새 언약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새 언약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번 주간에는 내가 거래소도 안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근데 한 약속만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제가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몇 번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시간 반쯤 걸쳐서 부부를 놓고 부인은 목사고 남편은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남편이 부산 사람이에요. 저도 부산에서 좀 살아봤습니다만 부산 사람들은 조금 억세요. 말투도 억세고 그 다음에 삐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죠. 그리고 3시간 반 동안 물론 프린트는 준비했지만 주거냥 쭉 성경으로 메모하면서 알려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늘 안에서 한다고. 아니, 밖에서 야외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말이 정말 멋지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기존 사람들이 듣게 되면 너무 파격적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이 나라를 살아갔던 무수한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 가운데 파격적이지 않은 사람은 우린 기억을 못해요. 원효 스님 파격적인 분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그 부인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을 뽑는 순서가 있대요. 그런데 첫째 목사님 한 분 있고 자기 부인이 두 번째로 설교자라고, 세 번째가 아들도 목사거든요. 아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순위가 바뀌었대요. 그러면서는 말이 이제 내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목자님을 따라다니겠다고 그래서 나 따라다니지 말라고.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말씀이 푹 익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 안 믿어지면 모든 것이 헛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새 언약이 믿어지게 되면 그 새 언약 위에 아버지가 좌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출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셌습니다. 마음을 지켜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다 같이 24절 읽습니다. 두 줄만 읽어요. 시작. 굽은 입을 치우래. 굽은 입을.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은 정반대로 하잖아요. 방금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거짓말 시키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심각한 걸로 생각하세요. 뭘 마십니까? 녹차예요. 커피 마셔. 그래서 가려요. 그리고 돌아서는 사실은 녹차야. 왜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내 밥을 먹고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해요. 우리 교회 올 때는 뭐 여자분들은 루즈 바르잖아요. 바르지 마고 그 빨간 거 탁 칠하고서 그 다음에 쏟아놓는 게 온통 빨간 말밖에 없잖아요. 그냥 흰색 칠하세요. 또 하얀 이거 말고 투명한 거. 농담인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거짓말을 하려거든 말을 하지 마세요. 참 아니 그게 낫잖아요. 그래, 굽은 입을 치우래요. 내 마음과 그것과 이게 다르면 이걸 뭐라고 말해? 치매 아니요? 다른 게 치매입니까?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삐뚤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 하래요. 멀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두 번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자, 내 눈이 정면을 봐야 돼. 그래서, 참 나쁜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 입으로 말하고 싶은 게 눈에 다 들어갔어. 참 나원. 우습게 들리지만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요. 정말입니다. 이거 내 눈길이 내 앞을 똑바로 보게 하래요. 내 앞을 똑바로 보게 하라는 말은 욥기 20장 28절을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여 말하면 내 길에 빛이 비추니까 그걸 똑바로 보라는 말이죠. 그 다음 말씀. 자, 이제 입 눈에서 발로 내려왔습니다. 내 발길을 평탄하게 해서 내 모든 길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누구 생각이 납니까? 여호수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라. 악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밖에서 저지르는 죄악, 교도소 가는 그 죄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마음이 시키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가는 주일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 설교는 시작도 안 했다. 아니요, 했어요. 우리 세혁이가 고민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른이 되면 교회를 나와야 될지 안 나올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유 간단합니다. 할아버지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거든.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짧게 짧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냥 45분 정도. 자, 여러분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주보까지 읽지 말고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 크게. 아브라함. 그런데 이걸 말할 때는 기대에 넘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지. 시뚝에서 하면 안 돼요. 두 번 다시 종료라, 종원아, 다 해. 다 같이 시작. 아브라카다브라. 여러분, 이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해리포터라는 책에서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여러분이 지금 방금 한 말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예? 히브리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쓴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려면 수리수리 마수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못 살겠네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면 허리는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일어날 때마다 꼭 한마디를 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마세요. 일어섰다는 것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구가 아니라 아이고우 돼야 되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이 좀 힘들어 무릎을 짚으라 아이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을 못 먹어서 아프다고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때는 무슨 약, 무슨 약, 이게 쫙 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약사 소관이에요. 그건 성원이한테 맡겨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카드만 하나 준비하면 되잖아요. 내가 가서 뭘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픈 증상 얘기하고 병원 가고 약국 가면 되는 거지. 의사가 그것 때문에 입의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데는 뭐가 조금 뭐가 조금 막 그러면 말씀이 자리할 공간이 없잖아요. 생명나무 하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에 잠수, 왼손에 부귀. 이 부귀 속에는 명예까지 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잠언 말씀 읽은 것처럼 그 말씀을 발견하면 내가 치료가 되고 생명나무 잎은 건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카다브라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왜 아브라카다브라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시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사람이 지은 입버릇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도미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의 대부분은 의식보다는 잠재의식이 차지하는데 말은 잠재의식을 자극한대요. 자꾸만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대 뇌과학에서는 뇌는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도 실제와 상상을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유행되는 말 가운데 이거 있잖아요. 다 같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스마트하게 살지는 못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뇌는 바로 그런 것이 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또 현대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창시한 사람이 에밀 쿠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에 자동으로 입력되며 인간의 몸은 입력된 그대로 실현하려고 한다. 지금보다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 지금 말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 게이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난 할 수 있어. 빌 게이츠도 말이에요. 빌 게이츠도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 1등했다 2등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전화제 국제시장은 가본 적도 없고 아직 못 봤는데요. 국제시장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김윤진.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배우가 활동하고 미국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9년 무명 시절에 3년 안에 정상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이거 말한 거예요. 아브라카다브라란 말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3년 안에 정상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3년 만에 미래라고 하는 영화를 해가지고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우주연상을 받은 다음에 여자 배우가 안면이 마비되는 병에 걸렸어요. 배우로서 끝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극복을 했습니다. 나는 병마에 굴복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2005년에는 미국의 올해의 엔터테이너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윤진 씨는 미국에서 영화보다도 TV 드라마에서 최고의 가치를 구가하는 사람이 바로 김 씨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박수신 열심히 한 다음에 돌아서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카다브라를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금년에는 새 창조를 위해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께 무난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성전이란 말 아닙니까?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오늘 태양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예배당이 환하잖아요. 온풍에 꺼져들 정도예요. 태양이 비쳐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전, 내가 성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왜 처음에 읽는가 하면,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말씀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생활의 출발은 나는 이미 새 피조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만 새 피조물이 됐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는 환경도 새것이 됐단 말이에요. 방금 목욕탕에서 나와서 영탄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새 피조물, 사는 이 사회도 새 피조물, 이 세계예요. 왜? 이것이 안식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에덴 동산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모두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자, 에덴 동산이에요. 자, 점심 먹읍시다. 고장원이 뭐 드시겠습니까? 두리번 해야 되잖아요. 우린 메뉴를 보지만 에덴 동산에서 두리번 하는 거예요. 왜? 과일을 먹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과일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 식품도 있지만 아직 거기는 우리가 몰라요. 그 세계는 과일을 딱 봐요. 장장님 뭐 드시겠습니까? 생각이 딱 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장노님이 저쪽에 있는 사과나무를 드시려고 딱 걸음을 걸으려고 하니까 장장님이 딱 잡아, 고장노님 가실 필요 없다고. 방금 이게 배나무였거든. 그런데 한쪽엔 배, 한쪽엔 사과네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자, 지인 씨 커피 한 잔 갖다 주실래요? 라고 말을 했더니 지인 씨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손에 또 커피가 딱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안 하니까 이 세상은 고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해니까 저 세상에 빨리 가자요. 빨리 가자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지금은 안 간대요. 오래 뒤에 간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렇게 앞으로 한번 가주세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는 겁니다. 두 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소원을 글로쓰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소원을 글로쓰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제 말을 시작하려니까 새 창조를 위한 말씀 가운데 최고의 비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이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나는 말하고 아버지 일하시고, 이건 예수님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대. 바뀌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아버지여, 제가 원하오니 첫째, 둘째로 나뉘어요. 첫째 시작.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 사람들이 제게 있는 곳에 저 함께 있게 해주시고 초소하니요. 두 번째 시작. 이 세상 기초 전부터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주신 제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영광이 뭡니까? 보기만 하면 약 올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초소 안의 영생은 뭡니까? 말이죠, 말. 아브라카다브라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봤더니 나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쇼윈도 안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번호를 1에 1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갈라디아 6장 15절 시작.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새 창조밖에 없습니다. 결국 계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새 창조예요. 바꿔 말하면 계명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그것이 계명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는 똑같이에요. 이는 마셔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엇보치나 매치나 똑같은 건데요. 이게 뭡니까? 그 처소 안에서 계명을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원이기도 하고요. 시작. 아멘. 그런데 대부분이 추상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자 읽어봅시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초소예요. 역시 초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초소에 들어가려면 새 언약을 믿어야 되잖아요. 새 창조, 계명, 보이지 않는 기초가 뭔가 하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볼에 써서 안 되니까 마음에 새긴 것이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8장 12절 시작.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첫째 것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두 줄만 다시 시작. 첫째 것은 낡은 것이다. 첫째 것은 뭐요? 토라 아닙니까? 구약. 이것은 수건을 벗어야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 시작. 이런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 없다. 곧 장소에 장소. 안식세계에 있으니까 안식세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 목사님 남편, 집사님 죄 있으세요? 있지요. 평생 죄인인데요.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믿죠. 내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죄는 있으세요? 역시 있대요. 다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 생각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러므로 시작. 이런 용서가 있는 곳을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는 쉬지 않고 그의 육신을 통하여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며, 새로운 살길이 뭡니까? 구름과 불타는 것을 칼로 지키는 그 생명나무의 길, 막힌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얘기 아니요, 새로운 살길을. 그리고 10장 21절에 가니까 제가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용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소 하나님의 집입니다. 새로운 살길로 들어가고 도착했더니 이거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그 위대한 곳에는 쉽게 설명하려면 설거지라고 걸레 들고 다니더라니까. 사환이니까. 사환이라는 말은 큰일 못하는 거예요. 마당 쓸고 청소하고 이거밖에 못하는 거지 사환이에요. 예수님은 다 쓰리고 계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집사람은 뭘 가져야 됩니까?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가져야만.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 뭡니까? 소원 아니요. 영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래서 안식세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요한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더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집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좀 힘들었으니까 제 여동생이 질문을 했어요. 전화를 못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지금 실현되는 건가? 그거를 읽으면 무서운데 읽어야 되겠는가? 읽긴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과 나는 21장에서 살아요. 22장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외우셨죠? 21장 5절 6절 7절 기억나세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생명나무를 말한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는 관계없다고 딱 써놨잖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고장모님 혹시 형법, 법률 형법책 읽어보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없지요. 만약 혹시 장모님께서 옆집 걸 뭐 훔치고 싶으세요? 만약이에요. 그러면 형법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 아니, 이거를 훔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읽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법이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형법책 읽어보길 바래요. 고시나 행정고시를 치려면 반드시 봐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 그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한 자기 권리만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예루살렘을 시간,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여호와의 임청회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만 짚을게요. 자유를 선포하고란 말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에베소 3장 20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하였다. 우리 아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 새 예루살렘을 흔들리지 않는 왕국으로 표현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이 계시니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기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이제 1의 2입니다. 새 계명에 똑같이 맞추느라고 새 창조를 이제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아멘. 저는 지지난 주간인가 신문을 보면서 가장 끔찍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가장 끔찍한 기사는 나는 모 대학병원 의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도 끊임없이 병원을 다닌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헛개비하고 산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만 비행기 사고로 아버지와 남동생이 동시에 죽었어요. 보상금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랬더니 집 나간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하는 빈 공간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연히 화장실에서 비닐에 쌓인 것을 딱 주셨는데 여대생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아버지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행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가 불행한 내가 아니라 좋은 여대생이 되겠다 마음먹고 그 사람 이름으로 주민등록증, 카드, 은행, 면허증 다 발부했어요. 통장에는 10억 이상의 돈이 있는 거잖아요. 보상 나와서. 그런데 혹시 될까? 그러면서 현금 대출을 받았어요. 이 없이 600만 원을 대출, 있으나 만한 돈이에요. 그랬는데 아차한 거죠. 이렇게 대출을 딱 받으면 이것이 본인에게 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가 본인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수사를 시작했더니 이런 사람으로 잡혔어요. 누구를 산 겁니까? 김희태가 김희태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산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하는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예요. 가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안식세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으로 선포되는 것이지 예배당 건축, 다른 것 기타 등등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내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가장 마음을 아파가는 영화 TV로 봤어요. 미국 영화인데 미국에서 선교단체가 막 왕성을 일어나니까 사람 보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성을 쏴서 방송으로 하자 그러면 돈을 모아드려요. 정말 눈물 흘린 감격을 가지고 고맙다고 편지를 쓰면 컴퓨터 워드로 처리해서 내용은 똑같고 이름만 바꿔서 발송이 됩니다. 결국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프로그램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대요. 집은 낡으면 헐어야 됩니다. 세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뿔난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토록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시작. 아멘 아멘.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이거 읽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악한 사람은 없으니까. 자, 이는 박스만 시작. 왜 오늘 믿음의 고백 새 창조를 위한 말씀을 자꾸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보세요, 마음에 넘치는 것이 넘치도록까지 돼야 되잖아요. 넘치도록까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르기 위해서는 읽으세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돼요. 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뭐 자꾸 여러분에게 얘기해,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 신비주의자로 취급하더라니까. 그래도 뭐 자랑하는 걸로서 말 한마디 안 해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7장, 히브리서 10장, 요한 1서 5장만 아침에 보고 저녁에 봐서 중간에 못 봤습니다.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그랬는데, 그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제대로 밥 먹은 게 아니잖아요. 음식, 말씀을. 그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일찌감치 자리에 눕자 그러고서 10시쯤엔 누웠어요. 누웠는데 순간적으로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세 번째 주일은 쉽게 양념 치듯이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양념이 조금 짙어질 것 같습니다. 짠 건 아니고 14장 20절이 딱 옮겨가더란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는가? 우리 영림 성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라는 거죠.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우스갯소리 좀 하면, 여러분 보시면 내가 이 코딱지를 안 뗀 것 같잖아요. 이건 코딱지가 아니라 코에 붙은 딱지예요. 코딱지와 코에 붙은 딱지는 다르잖아. 예, 설교자는 참 힘든 게 이렇게 보이면 참 칙칙하게 코딱지를 붙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코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번 주가가 많이 곤두박질 쳤는데 크리네츠 주가는 올랐더라고. 내가 너무 많이 코를 풀어가지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축복의 말을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음에 넘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마음에 넘치는 것이 야고보 3장 17절이에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그 다음은 평화롭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입이 삐뚤어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요. 이게 안에 있으니까. 인애와, 주연 집사가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란 식으로 목자님이 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읽힐 거예요. 다 같이 두 번째 줄 시작. 다시요, 시작. 다시요, 시작. 이는 마음에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다. 뭘 말하는 거요? 좋은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니요.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좋은 열매가 그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니까 상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요. 이것이 말로 나가는 거라니까. 이것이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경기가 어렵대요. 당시 교회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게 정말 행복해. 경기도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니 전북 경기가 나쁘대. 그 말을 내 마음속에서 빼버려야 돼. 좋은 열매가 내 안에 있는데, 좋은 열매가. 아멘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좋은 열매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핑계를 갖다 대야 된다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은 핑계가 뭡니까? 교인들이 내 설교를 듣기엔 너무 수준이 낮대요. 아니 예배당을 지하실로 옮겨야지. 그러고 놀고 있더라니까요. 전 아름답지 않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암흑의 목사 정신 차려. 그런 망발이 어딨어. 내가 주녀를 데리고, 예 주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고 이러면 주녀기가 뭐라 그러겠어. 할아버지 뭐해 그럴 거 아니요. 내 안에 좋은 열매가 가득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아멘한 사람은 그것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선포란 말이에요. 이게 새 창조는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려진 그것을 생각하면서 빙긋이 웃는 거 아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핵심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이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또 여러분 주보에 끼워놨어요. 친절하게 이 말씀 다 복사했지요. 암송할 거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외우시고 10절은 물론 이미 외우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부리서로 땅 넘어가면 조금 전에 강조했던 아버지 집에는 대제사장이 계시고 딱 만나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대제사장이 계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출발점은 14장 20절 그날에 너희는 그날에 그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셨죠? 또 부지런하게 지금 외우지 마시고 접으세요. 집에 가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좋은 열매가 가득해요. 어떻게 할까? 크게 시작.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생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염려는 붙들어 매고 감사하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받은 줄 믿으라니까 감사 아닙니까? 아멘이죠? 자, 이게 바로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요. 크게.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주연 배우를 뽑아야 돼요. 누구를 뽑는가? 가장 미소가 띄어진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자, 시작. 한 사람 탈락. 누구 탈락할까? 아쉽게도 최 씨를 잘라야 되겠어요. 한 사람 탈락했어요. 다시 한번.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은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씨를 뿌려서 거두어집니다. 지금은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고장노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나이가 너무 들어서 주연은 좀 힘들 것 같아. 자, 다시 시작. 그의 은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씨를 뿌려서 거두어집니다. 제가 왜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라고 그랬어? 이미 있는 거니까. 이미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이게 없으면 암만 말해도 헛일이에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내게는 뭐가 나와? 콧노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새 노래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와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어. 시온산에 이미 히브리서 12장 보면 여러분이 도착한 곳은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흔들리지는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배울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새 언약, 새 창조 모르면 이 노래를 못 불러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릴 것이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창세기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표현된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부귀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부유하게 누렸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다른 사람의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은 하나님이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어주시고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넌 아니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이에요. 잠언 11장 30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사람이 자꾸만 떠납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으로 말이죠. 두 번째 잠언 3장 18절. 그녀는 그녀를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녀를 잡는 자는 행복하다. 여기서 그녀는 지혜를 말하는 거고 우리의 생명나무 말씀으로 빌리면 권리를 말합니다. 잠언 15장 4절. 잠언 13장 12절.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브라카다블라라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음의 말을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세요. 그러면 더 마음의 흔들림이 없게 되니까 이제 매듭을 질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성경에 있는 시들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으며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 아멘. 이제 뭘 할까? 마무리예요.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 있는 바위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너는 그 바위로부터 너를 자들을 위하여 나오게 하며 그 회중과 그들에게 죽을 것이다.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을 나오게 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이지요. 그 비법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님이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미한 속에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보면 비쳐요. 난 아주 우아하고 반지를 여러 개 끼고 민크코트를 입고 한 그분이 손주 앞에서는 미쳐서 뛰어가는 걸 봤어요. 우아하게 말하고 그러더니 자기 새끼 앞에서는 그냥 자랑을 들어놓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그러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오늘만은 첫 번째는 가사들을 부르고요. 두 번째는 너 나는 나예로 바꿔서 이 시. 이야기를 하고 두고 싶습니다. 지방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 한 분이 집이 경매가 됐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경매 통지를 받았는데 기도를 하고 그래도 경매가 취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그러니까 11월 달에 경매가 됐어요. 그 통지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와서 알려주고 12월 말까지 비우라는 겁니다. 어떡할까요? 그래서 목사님, 경매에는 별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지금도 후회되는 걸 그 말한 게 후회가 돼요. 믿으라고 해놓고서 내가 입방을 찍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아브라카다브라처럼 나는 내가 들어간 전세 권리금 다 받을 거라고. 화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가 엉엉 우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그러냐고. 법원이래요. 와서 보니까 자기는 100% 그대로 다 받고 나머지는 못 받은 사람이 많고 많이 받은 사람이 반.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내가 전화 받으면서도 귀까지 빨개지더만 창피해서. 그리고 비로소 수요일날 법원에서 돼서 그 즉서에서 이체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사비용 받았지, 전세금 다 받았지. 그리고 한순간 하나님께서 호텔에 투숙을 지켜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런데 교통사고는 일주일 동안 있는데 분명히 이 목사님이 건널목이 안 보였대요. 건널목 없으면 건너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보상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보니까 바로 옆에 건널목이 있대요. 근데 그 건널목이 경찰도 안 보였고 보험사도 안 보였고 가해자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말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다시 말씀, 나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경험의 근거에서 말하다 보면 상대방의 믿음을 깨뜨릴 수 있고 그냥 귓볼까지 빨개지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답니다. 처음엔 너, 두 번째는 나 부릅니다. 하시니 용서이 함께 읽습니다. 수건을 벗은 나는 주님 영광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 기도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하심 인도 성취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온 영님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